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어렸는데 너보다 다섯 살밖에 안 먹었는데 스무위 서른 안에 고맘때 right there 애도 원은 the one and night 때 그저 night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폈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 발라 일게 잠들었던 시간에